어디 풀싹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 자주 창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놀라 깨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록 봄빛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양지의 풀이나 버들가지가 아니라 무심히 지나쳐버리던 솔잎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꽃꽃이 선 채로 겨울과 싸워온 소나무의 검푸르던 잎에 역시 가장 먼저 연초록 새빛이 피어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한 어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봄 기운 느끼셨나요? 오늘 FM 영화 음악 첫 곡은 로빈 훗 중에서 I Do It For You입니다. 우드 로빈, 로빈 훗의 이름을 모방한 그룹이죠. 오늘은 이들이 댄스곡으로 편곡한 것으로 들어보시죠. You know it's true. Everything I do it for you.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오늘 겨울날 현태와 다인은 시골의 한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젠 주부의 티가 완연한 아내 다혜를 바라보며 현태는 회상에 잠깁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 지나간 그 시절을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그때 민우와 다혜가 처음 만나던 그때 나는 26, 민우의 나이 22의 청춘이었다. 낙엽이 뒹굴던 대학 교정. 민우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한 여대생과 부딪힙니다. 갸냘픈 몸으로 큰 첼로를 안고 가던 다혜였지요. 민우와 다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혜가 떠난 뒤 민우는 낙엽 밑에 숨어있는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혜의 수첩이었습니다. 다혜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들뜬 마음에 민우는 노상 술에 젖어 사는 선배 현태를 찾아갑니다. 내가 너네 꼬미시는 게 장사 그만 달라. 내가 너네 기둥사방 무엇이라고 내가 장사한 줄 아냐? 싹수가 아야구만 노래 정말로. 아이고 부산에 이렇게 모자만 갖고 한다 어떻게 장사한 게. 한다. 웬일이냐 피리 부는 소녀. 형하고 상의할 게 있어. 뭐? 상의? 야, 너 인사해라. 서방님 친구분이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아주 잘생긴 도련님이시지? 탈춤반 선배인 현태는 괴짜리 학생입니다. 마치 달과 난 도사처럼 나약한 민우의 심성을 감싸주곤 했지요. 어, 야, 여기 사진하고 학생증도 있는데, 응? 어? 2학과 2학년 정다혜라. 근사한데, 민우야, 너 혹시 그 아가씨 사랑하는 거 아니냐? 어? 사랑. 수천만으로 다혜의 집을 찾아낸 현태는 민우를 축하해 줍니다. 첫사랑을 축하한다, 피리 부는 소년. 자, 그러나 잊지 마라. 여자도 하루에 한 번은 변소에 간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높이 보면 비극이 오는 법이야. 자, 이젠 가서 배를 눌러. 나 먼저 간다. 형. 용기를 낸 민우가 다혜의 집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엄마, 나 문 열어놓고 가요. 다혜였습니다.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민우의 눈에 다혜의 모습이 꿈결처럼 다가옵니다. 다혜 역시 뭔가에 이끌린 사람처럼 민우를 발견하죠. 아시죠? 며칠 전에 자전거에 부딪혔었죠? 그때 수첩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너무 늦게 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다혜가 가고 난 뒤 민우는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다혜의 수첩에서 몰래 빼는 그녀의 사진이었죠. 그런 민우의 모습을 현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혜와의 첫 데이트. 민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이죠. 영문도 모른 채 쓸쓸히 돌아가던 다혜 앞에 현태가 나타납니다. 왜 이러세요? 정다혜 씨 맞죠? 누구세요? 저로 말하자면 경영학과 3학년 박현태옵시다. 다혜 씨하고는 같은 대학이죠. 아마 제가 선배일걸요. 다혜 씨는 오늘 바람을 마셨군요. 그것도 첫 데이트 약속에서. 제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한민우라고 아시죠? 예순이 의대생. 그 녀석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다혜 씨 앞에 못 나왔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역시 놀라신군요. 아마도 다혜 씨 민우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그분? 다혜 씨 목이 빠져. 민우가 다쳤다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는 다혜. 민우의 임종이나 하지만 정작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민우는 멀쩡한 모습이었죠. 바람 맞춘 죄인이 도착했다. 저 서로들 인사하시지. 이쪽은 정다혜, 이쪽은 한민우. 인사해 마. 안녕하세요. 꽃 들으세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요? 에 보아하니 한민우가 정다혜를 짝사랑하는 모양인데. 글쎄 나 같으면 뭐 다혜씨 같은 분은 근데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말씀입니다. 여자는 자고로 엉덩이가 시려야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야 뭐 애를 쑥쑥 잘 뽑아낸대나요? 어 웃었다. 야 다혜씨도 웃을 줄 아네. 다혜씨도 사람이었구나. 아이 형 이 녀석은 다혜씨가 선녀인 줄 알거든요. 선년지 천산지 잘 조사해봐. 그럼 난 사라진다. 응? 다혜를 만난 기쁨도 잠시. 아버지의 병세는 깊어가고 아버지의 회사마저 부도 직전입니다. 그러자 민우의 이복형은 아버지는 어떻게 그에게 친어머니에 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건 바로 너야. 어머니는 아직도 널 미워하셔. 이걸 잘 간직하고 있거라. 이 메모지에는 중요한 비밀이 적혀 있어. 너도 이젠 네 친어머니에 대해서 알 때가 됐다. 물론 민우는 형이 준 쪽지를 들고 기지촌으로 향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김향숙, 그녀의 동생인 이모 김영숙을 만나게 된 민우. 앉아요. 난 누구든 서 있으면 불안해. 너 저리 좀 가 있어. 버벅지 좀 들어라 그래. 내가 김영숙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그건 아주 오래전에 불리던 이름인데. 김향숙 씨를 아시죠? 누구? 김향숙 씨요. 리아 너 좀 나가 있어. 언니 나 사장님 나가 있으라니까. 김향숙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믿을 수가 없군. 20년 전에 죽은 언니 이름을 다 듣고. 도대체 누군데 그 언니 이름을 알고 있지? 중요한 일입니다. 김향숙 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난 바빠. 영권부터 얘기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린 고아원에서 자랐지.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뭘 좀 해볼 나이가 됐다 했는데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어. 미친. 주제를 모르고 유부남과 배가 맞았거든. 그 덕에 나까지 오늘날 이 신세고. 근데 그건 왜? 그분은 뭘 하던 분이었죠? 나 참. 아니 기지촌에서 양기 상대로 뭘 했겠어? 도대체 향숙인지 뭔지 그 왼손을 왜 찾는 거야? 가만. 혹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찾았어요. 자신의 핏줄에 대한 비밀을 가슴에 안은 채 돌아온 민우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렸을 때 형이 날 하루 종일 지하실 광에 가둔 적이 있어요. 무릎 위를 쥐들이 기어다. 그때 누군가 병실의 문을 열어젖습니다. 오, 한영욱 이놈! 오늘에야 널 만났다. 이 도둑놈. 안 된다. 아버님은 환자세요. 비켜라 이놈아. 너 때문에 나를 망했어. 망했다고. 마세요. 아들놈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를 말리던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친 듯이 그 남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오는 사이 민우는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민우가 간 곳은 아버지와 함께 즐겨 찼던 겨울 낚시터였죠. 낚싯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민우. 이곳에 다혜가 찾아옵니다. 여길 못 찾는 줄 알았어요. 현태 씨가 이곳을 알려주던데요. 왜 그렇게 민우와 다혜는 처음으로 두 사람만의 밤을 났습니다. 아버님 다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거기다 민우 씨는 의대생이잖아요. 넌 학교에서 재적당할 텐데요. 사고였잖아요. 현태 씨는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그랬어요. 난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 몸에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태 씨 말이 맞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다혜씨 모릅니다. 민우는 착한 다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첫 입맞춤을 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이곳까지 형사가 찾아옵니다. 한민우 씨죠?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잘 알겠지. 안 돼요. 다혜 씨, 현태 형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를 부탁한다고요. 잠깐만요. 민우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다혜는 그에게 따뜻한 겉옷을 걸쳐줍니다. 민우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즈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한 사장은 결국 세상을 뜨고 맙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절망, 아버지의 죽음, 교도소 생활, 또 학교에서의 재적.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다혜는 그런 그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들어가요, 그만. 집으로 가실 거예요? 가야죠. 안 돼요, 민우 씨. 다 잘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민우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집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삶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혈친 이모 김영숙을 찾아갑니다. 기지촌의 술집으로.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그동안 이모가 경영하는 올림푸스 클럽의 식구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미군 PX에서 빼낸 물건들을 암거래하기도 하고요. 늦은 밤, 민우는 홀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의 손엔 오래전부터 고이 간직해온 다혜의 사진이 쥐어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은 변할 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만 갑니다. 그때 평소 민우를 좋아해온 양궁주 제니가 찾아옵니다. 가시죠. 저 있잖아요. 내 이름 은영이에요. 김은영. 앞으로 제니라고 부르지 말아요. 알았죠? 제니는 비키니 차림으로 민우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제니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등을 돌려버리죠.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넌 날 깔보고 있어. 사람 무시하지 마. 왜? 내 곁으로 오면 이라도 없는다든? 이리 와서 같이 춤추잔 말이야. 아, 그만 두지 마, 제니. 넌 날 쳤어? 야, 너 내가 양추산대로 뽕 판다고? 너 날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은데? 어? 사람 무시하지 마. 이건 나, 이건 너란 말이야. 아.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래. 기집년들 궁둥짝에 주사나 놔준다고 폼잡지 마. 사람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무시하지 마! 죽어버릴 거야! 안 돼! 술병을 깨서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는 제니. 그녀는 민우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 제니의 팔을 치료해주는 민우. 제니는 민우의 손을 자기 가슴 속에 묻습니다. 두 손으로 민우의 얼굴을 감싸는 제니. 그녀는 마지막 남은 사랑을 민우에게 줍니다. 그 시간에도 먼 곳에서 다혜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민우를 생각합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동안 현태와 다혜도 많이 변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젠 면도도 하고 다니시네요? 아니, 면도뿐인가요? 이빨도 매일 닦고 손톱도 바싹 깎고 다니는데 자, 보세요. 손톱뿐 아니라 발톱도 단정하게 깎고 다니는데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봐요. 신발도 개비했어요. 현태 씨를 만나면 난 늘 정신이 없어요. 다혜 씨를 만나면 난 늘 정신이 있습니다. 자, 실은 내일 취직 시험을 보거든요. 벌써요? 아, 벌써라뇨? 아, 회사에 출근하는 녀석들도 있는데. 난 한번 미역국을 먹었잖아요. 다혜 씨를 만나면 늘 재수가 좋았으니까 내일 시험에는 합격할 겁니다. 거기다가 저녁까지 얻어먹으면 아마 수석 합격일걸요. 현태 씨는 벌써 졸업을 하시는군요. 현태의 말에 다혜는 지워지지 않는 민우의 모습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흐름은 현태의 다혜를 향한 사랑도 깊어지게 했습니다. 제가 아주 비싼 거 사드릴게요. 현태는 다혜의 집 앞에서 그녀의 볼에 키스를 합니다. 또 그 술집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요. 거긴 이제 발 끊었어요. 곧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죠. 다혜 씨, 잠깐. 이젠 시험에 철석 붙을 겁니다. 시험 잘 보세요. 네. 한편 암거래를 계속해오던 민우는 어느 날 상대방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또 만났고 생한겨. 상대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민우의 눈빛은 변합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잭나이프로 상대방을 찔러버립니다. 폭력을 쓸 때의 민우, 또 다른 남자 한민우의 모습이었죠.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죠? 즐거운 방학이 되기를 빕니다. 한 학기가 종강하던 날, 강의실에 앉아있던 다혜는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민우를 발견합니다. 된 거예요? 다혜씨를 만나러 왔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다녔죠. 그리고 방금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시죠. 제 우주선을 다혜씨께 보여드리죠. 서로의 사랑과 그리움을 확인이라도 하듯 강의실 밖에서 입을 맞추는 두 사람. 민우와 다혜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쇼핑도 하고 함께 춤도 추면서요. 하지만 다혜의 마음은 왠지 불안합니다. 현태 씨는 만나셨어요? 아직. 오늘만은 다혜 씨와 단 둘이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 난 두려워요. 민우 씨가 하는 말도 행동도 모두가 날 불안하게 해요. 민우 씨 갑자기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요. 난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다시 곁에 있잖아요. 둘이 들어간 호텔 방에서 다혜는 민우가 지니고 있던 자신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난 잊어버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민우 씨가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언제지 그게? 그 옛날 다혜 수첩을 돌려주던 날 난 그 사진을 몰래 훔쳤어. 그때 난 꿈 많은 대학생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 앞으로 10년 후엔 우린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다혜씨 졸업을 하게 될 거고 뭘 할 거죠 그땐? 아직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세요. 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다혜가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그럴 때면 나도 지난 날의 내 모습이 될 수 있곤 했어. 자전거를 타고 책가방을 메고 다혜는 첼로를 켜. 얘기를 하다 잠이 들어버린 민우에게 다혜가 말합니다. 민우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 그대로의 피리 부는 소년인걸요. 얼마 얼마나 민우 씨를 기다렸는지 알아요? 밤마다 창가에 서서 민우 씨를 기다리곤 했어요. 이제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른 새벽, 문득 잠에서 깨어난 민우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다혜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지금의 그에겐 너무 멀리 있는 천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한편, 현태는 사라진 민우의 행방을 쫓아서 올림푸스 클럽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민우의 아기를 가진 제인이 은영과 이모 영숙을 만납니다. 걘 도대체 뭘 하던 놈이었어? 민우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의대생? 근데 왜 이리로 기어들어왔어? 언니, 제니 왔어요. 어서 오너라. 네 서방님 친구분이시란다. 인사 올려라. 안녕하세요. 저 뱃속에 민우 새끼가 자라고 있어. 그러니 그놈이 돌아올 수밖에. 의대생도 좋지만 지 새끼만이 하겠어? 교도소에서 막 출감한 민우는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삽니다. 그리고 바쁘게 어디론가 갑니다. 다혜의 집이었죠. 하지만 다혜는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지만 그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우는 결국 제인이 은영의 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는 흔들려서 말하는 것 같이 그대여 여기 와서 안식을 찾아라. 이젠 어엿한 직장인이 된 현태와 다혜. 많이 늦었죠? 민우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다혜는 현태를 계속 만나왔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역시 현태가 추천해준 음악 잡지사였지요. 가끔 첼로를 계속 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도 좋아요. 현태 씨 친구분들이 많아서 다들 잘해주시거든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커피 시키시던지. 잔만 마실게요. 평상시에 그답지 않게 행동하던 현태가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엽니다. 낮에 누가 찾아왔었습니다. 기지촌에서. 민우가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기지촌을 다녀와서 제가 숨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우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전 애를 베고 있었고요. 아이가 돌을 지났을 겁니다. 이번 일요일 민우를 만나러 갑니다. 같이 가셔도 좋지만 결정은 다혜씨가 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오래전에 민우를 만나러 왔던 친구. 아,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얘가 민우의 아인가요? 네, 아들이에요. 벌써 돌이 지났어요. 그런데 같이 오신 분은요? 아, 제 친구입니다. 민우의 옛 친구였기도 하고요. 우린 다 같은 대학을 다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영은 다혜를 보는 순간 그녀가 남편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여인 다혜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고기를 잡겠다고. 그인 가끔씩 혼자 거길 가곤 해요.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그 한가운데 민우가 앉아있습니다. 소주를 들이키면서 얼음 낚시를 하고 있는 민우. 그는 현태의 등장에 적잖이 놀랍니다. 나다, 피리 부는 소년. 내 얼굴도 잊은 건 아니겠지? 어떻게? 여길? 네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 다혜씨하고 같이 왔어. 다혜씨하고 같이 왔어. 멀리 언덕 위에 서 있는 다혜의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 게 싫으세요? 곧 졸업을 하신대죠? 축하합니다.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질 못할 거예요. 저 조그만 음악 잡지사에서 일할 거예요. 현태 씨가 추천해 주었어요. 서울 생각 안 나세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콜라값, 소주값이나 외우고 있어요. 바람이 찬데 함께 집으로 가시죠. 제가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드릴게요. 다혜가 떠나고 난 뒤 민우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현태형! 다혜를 딱 한 번만이라도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민우는 현태를 찾아옵니다. 형은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잠시도 다혜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걸. 한 번만 먼 발치에서라도 좋아. 한 번만이라도 다혜를 만나보고 싶어. 그럼 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 좀 도와줘, 형.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줘. 난 말이야, 이젠 사람을 바로 볼 수조차 없어. 현태 형도 마주 볼 수가 없어. 두려워. 모든 게 두려워.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현태는 거짓말을 합니다. 잘 들어, 민우야. 넌 이제 지난날의 피리 부는 소년이 아니야. 내겐 너만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어. 난 다혜 씨가 어디 사는지조차 몰라. 발길을 돌리는 민우. 그 시간에 다혜는 현태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현태와 다혜의 결혼식. 민우는 뒤늦게 식장으로 달려왔지만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이제 민우에겐 삶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암거래를 시작한 민우는 어느 날 경찰에 포위되고 맙니다. 어떡할까요, 형님? 다 끊어주마! 시간을 좀 주시오! 이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의 눈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차 문을 잠그는 민우. 마지막으로 다혜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서서히 차를 출발시키는 민우. 안 돼! 사랑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민우의 짧은 인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기차역 구내에 서 있는 현태와 다혜를 향해 한 남자아이가 다가옵니다. 자전거를 타고요. 민우를 닮은 아이입니다. 언제나처럼 눈이 덮여있는 산 언덕. 다혜는 민우를 봅니다. 이제는 땅 속에 묻힌 민우의 모습. 하지만 그는 영원히 다혜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민우는 어디에 있는가? 민우는 어디로 갔는가? 민우가 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우리들의 젊은 날.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굴뚝 위의 흰 연기처럼 그 젊은 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민우, 우리들의 피리붕 소년. 그러나 민우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린 아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것 같이 그대여 여기 와서 안식을 찾아라.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겨울에 시작된 사랑 얘기, 겨울나그네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 배우들이 하는 대사라서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네요. 전주 덕진동의 김명훈 씨, 서울 둔촌동의 김윤희 씨도 잘 들으셨으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